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먼저 됨과 나중됨의 역사. 먼저 됨과 나중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됨과 나중됨의 역사.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는 먼저된 자의 나중됨과 나중된 자의 먼저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에서 먼저 앞서 달렸던 자가 나중 꼴찌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면에 항상 꼴찌로 달렸다가 막판에 1등으로 올라서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 대반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의 역사, 어떠할 때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대가를 바라고 일할 때 이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 본문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죠.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3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대가가 곧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명령하시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으신 창조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값없이 내가 영생의 말씀 생명수를 주겠다 약속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빛, 말씀의 빛을 갚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빌려주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 따라서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세상에 어떠한 사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나중됨의 역사에서 벗어나 끝까지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는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간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집주인이 모으죠. 일하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른 아침에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또 제3시에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또 제6시에 데려왔고 제9시에 또 데려왔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도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쳐놓고 이들에게 품삯을 주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불평합니다. 저들은 한 시간 일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이게 어디 공평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주인이 말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는 결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일찍 교회에 왔건 늦게 교회에 들어왔건 간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의 품삯을 주시는 분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데나리온, 구원의 데나리온에 관해 왈과 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형제, 같은 자매를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에 관해서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갑니까?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다니게 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갑니다. 실컷 좁은 문으로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중에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어떠한 자가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이들이 말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좁은 문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경우 또한 먼저 됨이 나중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신앙의 좁은 문을 드나들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행악을 하는 자들, 나중됨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당신의 구속의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신 일이 일어났죠.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에 유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줄 일꾼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 구속사 말씀을 위해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기에 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 부흥사 교회에도 두 배의 부흥을 감당할 말씀의 일꾼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짊어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고, 더 나아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두 배 부흥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나부터 뛰어들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먼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아무리 구속사 말씀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두 배 부흥의 최종 열매가 나와야 하는 바로 지금 바로 이때 현재 이 순간에 충성하지 않으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리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5년도도 벌써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배의 부흥을 명하셨건만 절반이 다 되도록 아직 부흥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동안 풀어놓고 있었던 우리 각자의 신앙의 허리띠, 사명의 허리띠를 다시 바짝 졸라매시는 가운데 두 배의 부흥을 위해 먼저 나서는 자가 되심으로써 천국에도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최후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는 먼저 됨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63장 찬송가 163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